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버려진 그 누군가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 앞에 놓여있는 짐덩이들의 한숨 짓고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청취자 신미정씨가 자기 반성의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신미정씨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요. 신미정씨에게 계속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기만의 꿈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칭찬해주고 노래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해요. 서로. 참 예쁜 말이잖아요. Dicen que por las noches no más se le iba en puro llorar. Dicen que no comía, no más se le iba en puro tomar. Juran que el mismo cielo se estremecía al oír su llanto. Có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Ay, ay, ay, ay, ay. Cantar. Que una paloma triste muy de mañana le va a cantar a la casita sola con sus puertitas de par en par. Juran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Las piedras jamás, paloma, ¿qué van a saber? Cucurucucu Paloma. 너무 좋죠? 카에타노 베루소의 음성이었는데요. 영화 그녀에게 중에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기특해요. 이렇게 그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을 가슴을 이렇게 저미게 하다니. 구기성 씨 잘 들으셨어요? 저는요 솔직히 이 그녀에게 중에서 쿠쿠루쿠쿠 팔로마를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서 들어보면 어떨까 늘 그 생각했거든요. 그녀에게를 세 번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볼 때 친구가 한 10분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극장에, 세상에. 그 앞에 그 멋있는 그 춤, 그 가슴을 저미는 그 절절한 춤을 놓치다니. 영화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영화 다 보고 나서 카페에 가서 그 춤을 제가 직접 춰줬어요. 어쩔 수 없었죠. 아, 신미정 씨 좋은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자기 반성해 주셨는데 자기 반성은 저야말로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나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나이가 자꾸만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저도 속이 상하는데 정혜선 씨, 제가 파니핑크 얘기하면서 동성 연애자라는 말을 썼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영화 제목 하나 잘못 말하는 거, 혹은 배우 이름 잘못 말하는 거, 그것도 진행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동성애자를 동성연애자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제가 막 싫어지네요. 저는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다 제가 머리도 나쁘고 나이 탓이니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누군가의 편견이 들어간 단어, 어휘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다니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윤종원 씨, 나이테가 다른 우리들 FM 영화음악과 함께 더불어 숲이 되고 싶다고 하셨죠? 어쩌면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다르고 나이테도 다르고요. 지식의 태도 다르고요. 환경의 태도 다르고 뭐 살아온 거 세계관도 다 다르죠. 우리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작은 숲을 만드는 것,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하고 싶거든요. 그런 생각 함께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편지 보내주세요. 먼저 오래된 길 알려드릴게요. 이 오래된 길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00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입니다. 우편번호 150-600번 꼭 적으시고요. 새로 나온 길 많이 쓰시는 길은요 www.imbc.com입니다. 여기서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코너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함께 숲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뽑아서 조그마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유니버설사에서 제공한 영화음악 모음집 시네마 파라디스 보내드릴게요. 아,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조금 참아주시고요. 음악으로 대신 나쁜 목소리를 커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김현정씨, 이영재씨, 조영준씨, 박선영씨 듣고 계세요? 영화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띄워드릴게요. till his day's work is done, as he rounds up the cattle each fall. Singing his cattle call.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영화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소녀가 이제는 광연한 직장 여성이 되었다고 박선영 씨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반면에 꿈 많던 영화 소녀는 이제 영화를 합니다 하면서 김성우 씨도 사연 보내주셨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리버 피닉스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되는 해. 10월 31일이죠. 자, 그 즈음에 여러분에게 리버 피닉스의 기억을, 모습을 다시 한번 돌려드릴 거 약속하면서요. 아이다 홋 오늘 띄워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손님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필름 2.0의 김영진 기자를 모셔서 시네마 인사이드, 영화 안으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보면 그 속까지 꼼꼼하게 잘 볼 수 있을까? 영화를 보는 눈을 조금 넓게, 조금 깊게 그렇게 뜨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네마 인사이드, 여러분의 영화 보는 눈을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그래서 세상을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보게 열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김영진 기자라고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평론가라고 소개해드릴까요? 김영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필름 2.0에 네. 계시죠? 네. 예. 워낙 달변이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뵈니까 네. 제니 코슨다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많이 들었죠. 예.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예. 그 뭐 젊었을 때 제니 코슨이 아니고 뭐 이게 늙었을 때 제니 코슨이 연상이 돼가지고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다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제니 코슨은 참 좋아하는 제가 배우인데요. 네. 여하튼 만나뵈서 정말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이 시간 기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볼 때 누구나 내가 살아온 그 배경 안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나의 취향, 나의 지식, 뭐 나의 환경, 그 안에서만 영화를 보는데, 그리고 세상을 보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진 기자를 모시고 영화를 보는데 좀 더 다른 눈 혹은 좀 더 깊은 눈을 저희가 빌려서 앞으로 영화 볼 때 아하 그렇구나 그래 이런 게 있었어 아, 앞으로 영화 볼 때 나는 이렇게 봐야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배우는 자세로 오늘 만나 뵙겠습니다. 하여튼 뭐 360도까지는 비틀어 보지 못하다 한 90도까지 한번 비틀어서 보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요새 그 황산벌, 스캔들 이런 영화들이 이제 흥행하면서 또 네. 저 텔레비전 드라마로 다 몰아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그 퓨전 사극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즐기고 있는 동시대 이 어떤 대중영화의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 한 발자국 정도만 더 깊이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시리즈에서 일단 시작을 할 거거든요. 예, 재밌겠네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영화제가 끝났잖아요. 네. 그 부산 영화제 가서 이렇게 아시아 영화들, 동시대 아시아 영화들 보니까 대체로 다들 가라앉아 있어요, 영화들이. 예. 뭐 이란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가라앉아 있다고 하면? 그 굉장히 현실을 응시하는 유형의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네. 대체로 그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네, 갑갑하고,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들이 이제 대다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내성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의 어떤 주요 소개 통로로 이 세계 영화제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가장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역동적으로 보인 게 한국 영화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 아시아 영화들은 굉장히 다른 아시아 국가 영화들은 굉장히 자기네 나라의 동시대 현실을 어떻게든 파헤치고 성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 영화는 너무 또 이렇게 그 꿈의 나라에서 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발랄하고 유쾌하고 역동적이고. 네. 근데 그 일본의 구로자와 기요시 같은 감독들은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같은 경우는 흥행에 계속 실패를 해도 자기는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그게 일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영화는 영화 한 편이 흥행에 실패하면 그 감독이 굉장히 재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다시는 영화를 못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뭐 상업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기묘한 역설식으로 이렇게 그 한국 영화를 평하고 있었는데, 정말 굉장히 우리가 한국 영화가 지금 상업화되고 있다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과는 아주 다른 시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국 영화가 대중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그 부러움과 뭐 시기와 경의,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에 이제 중심에 있는 게 요즘 그 퓨전 사극 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 보고 있으면 이 장르의 생성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교과서에서 딱 보면 뭐, 네, 고전기, 네, 뭐 성숙기, 네, 뭐 수정주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혼성 장르 시기로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인 장르의 생성 주기라고 그 말을 하는데, 한국 영화는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다양한 장르들이 그 횡렬로 공존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뭐 멜로나 코미디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한 감독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단절기가 있었단 말이죠. 한국 영화에서 이 장르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역사가 굉장히 그 좀 허약해지는 그런 단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가령 똑같은 감독이라고 해도 왜 부산 영화제에서 회고전을 한 정청하 감독의 60년대 액션 영화와 70년대 후반에 다른 감독들의 액션 영화를 보면 그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오히려 60년대 만든 영화가, 네, 좋을 정도로. 그리고 뭐 60년대 그 김수영 감독 같은 분은 1967년 한 해에 10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날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한 해에 10편을 찍을 수 있는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찍는지도 모르고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분들은 거꾸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팀으로 거의 동일한 스태프들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고, 이런 팀워크로 좀 장르는 다르지만 여하튼 일정한 정해진 공식 안에서 영화를 빨리빨리 찍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거꾸로 보면 장르 영화의 숙련도를 증명하는, 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건데, 그 장르 영화가 이렇게 몰락한 것과 비례해서 한국 영화가 오랫동안 관객들을 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것은 조금 바보거나 좀 취향이 이상하거나 이렇게까지 폄하되기도 했는데, 네, 요즘은 거꾸로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올여름 극장 흥행만 봐도 할리우드 영화를 계속 누르고 계속 박스 오피스에 1위를 한다는 아마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한국 영화의 이렇게 그 흐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장르의 생성주기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그 한 편의 영화나 또는 어떤 흐름 안에 그냥 응축을 시켜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올여름에 유행했던 공포영화 같은 것들을 봐도 왜 할리우드만 해도 뭐 스크림 같은 영화가 유행을 하면 그 비슷한 영화들이 쫙 나오고 그러면서 뭐 네. 공포영화의 다른 사이클로 넘어가는 걸 이제 예증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한 1, 2년 전에 뭐 조폭 영화, 그렇죠. 무슨 양아치 영화 해가지고 네. 뭐 하나하나만 쫙 나오고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과는 또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련의 코미디 영화들이 약간의 퇴적기를 보이면서 그냥 2000년에 잠깐 반짝였던 공포 영화가 올해 다시 바람을 피는데 네. 그 공포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의 경향으로 묶여줄 수 있는 영화들이 전부 아니고 가장 관습적인 유형의 영화인 것 같으면서 예를 들면 장하옥년 같은 영화를 보면 네. 귀신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 그 원한 맺힌 귀신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공포영화인데 네. 그런 공포영화인 척 하면서 또 아닌 척 하고 있거든요.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 공포영화 바람이 그랬고 최근에 그 스캔들이나 이 황산벌 같은 영화를 보면 아예 이 장르를 혼합하는 그거를 떠나서 이를테면 그 조폭 마누라 같은 영화도 장르를 혼합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시퀀스는 액션이고 어떤 시퀀스는 멜로고 어떤 시퀀스는 코미디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관객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인 것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제 수용을 했는데 이 최근의 사극 영화들은 아예 그 혼성 그 장르적인 경향을 시대를 뛰어넘어서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캔들 같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 영화는 왜 과거로 돌아갔을까? 이를테면 네. 그 유명한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죠. 네. 서간체문화 프랑스의 예, 위험한 관계요. 네. 그걸 두 명의 유명한 감독들이 서구 영화로 이제 서구에서 두 명의 유명한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발몽하고 이제 위험한 관계라는 네. 영화였죠. 그 영화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영화는 그 18세기 프랑스 귀족사회 이 스캔들은 조선조사회 양반사회 이 배경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코 그 양반조사회의 일상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떤 차원에서 관객들에게 그 즐거움을 주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 것이 우리의 과거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그 에조틱한 스펙타클처럼 보여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옷을 입었네. 아니면 저런 음식을 먹었네. 뭐 이런 식의. 그 배경에는 클래식 음악이 깔린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양반조 시대에 굉장히 그 법도나 예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 전혀 그 연속성이 없는 그런 어떤 한때 마치 다른 나라의 어떤 관습을 보듯이 우리가 그냥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그 굉장히 분방한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떤 동시대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즘에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윤리의식을 통해서든 과거에 뭐 그 한 사람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촌스러워하는 네. 뭐 식의 그런 풍조를 은근히 그 관계에 투영을 시켜놓고 또 아주 영악하게도 그 결말은 굉장히 순회보적인 결말을 끝을 맺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는 말씀은 마치 객관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 역사 안에 사실은 우리 현재의 지금의 모습을 투영을 시킨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투영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베르트랑 따베리냐 감독을 만났더니 그 감독이 1940년대 그 프랑스 영화계를 소재로 한 영화를 찍었어요. 그 감독이 영화를 찍어서 1년을 공부를 했대요. 그 시대에. 그래서 자기는 과거의 영화를 왜 찍느냐. 그 과거의 시대를 알고 싶기 위해서 찍는다.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그 시대를 조금 더 많이 안 것 같은 즐거움 때문에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 있고 가장 스캔들 같은 영화는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장식이나 아주 세련된 구경거리나 그 이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은 대신 희미하게 이 동시대성의 어떤 그 사랑의 윤리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리하게 네. 대중적인 정서로 포섭해내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명암이 이 영화에 있다는 거죠.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요. 그 역사상의 한 시대를 다루는 영화들이 과연 철저한 고증을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독에 따라서 내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건데 다만 그 시대를 빌려왔을 뿐이야. 왜냐면 그것이 더 근사하거든. 혹은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하면서 아니면 그 안에서 빚어내는 어떠한 무슨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감독들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역사상의 한 시대를 그리는 소위 역사 영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영화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나요? 아니면 감독이 그의 생각을 거기다가 투영하고 있나요? 대체로는 그 자기 생각을 투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영화도 일종의 그 재해석 작업인데 어떤 과거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자기 생각을 다 투영을 시키겠죠. 근데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역사적 사실일 경우에 네. 일정하게 그 양보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또 조금 얘기를 돌리면 그냥 황산벌 같은 영화는 너무나 과감하게도 그 황산벌 열투는 누구나 그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그 들어가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감독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한국의 대중영화가 그 굉장히 그 활기찬 이야기거리 소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한 촉수를 여기저기 이제 들이밀고 있는데 네. 이 황산벌 같은 영화를 보면 그 범위가 우리가 좀 가늠하기 힘든 정도까지 가고 있다. 부분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잠시 우리 황산벌에서 그러면 음악을 듣고 황산벌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죠. 김세준, 오석준, 이태윤이 함께 부르는 곡. 아, 하인숙 씨 지금 듣고 계세요? 야, 야, 야 띄워드릴게요. 많은 일이 있잖아 좋은 것만 할 수 없잖아 생각대로 세상 일이 안 풀린데도 포기할 순 없잖아 해보지도 않은 일에 겁부터 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마음먹기 나름이야 생각을 바꿔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야야야 맘에 문을 열어봐 야야야 그게 한 번은 써봐 야야야 조금 멀리 본다면 어려운 일은 없어 인생이란 그리 길지 않잖아 흘러가듯 사는 거잖아 이해갈 수 없는 길은 두려워 말고 그냥 해보는 거야 좋은 것만 하기에도 모자란 세상 아옹다옹 하며 살지만 지나버린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을 또 살아가야 해 야야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야야야 재밌게 사는 거야 야야야 후회해 황산벌 중에서 김세준, 오석준, 이태훈의 노래 야야야 들어봤습니다. 시네마 인사이드 오늘 필름2.0의 김영진 기자와 함께 영화 넓게 깊게 다르게 보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 영화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산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지금 음악을 들으셨으면 아마 좀 희한한 분위기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극이라고는 네. 생각 못하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나죠. 네. 이 영화는 황산벌이라는 실제 역사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걸 굉장히 희화적으로 비틀어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 같은 사투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참 재밌겠다. 네. 그 뭐 의자왕하고 연기소문하고 뭐 김유신하고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네. 뭐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상을 가지고 영화를 풀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국 통일이 되기 직전에 그 굉장히 비장하고 그 무거웠던 역사가 굉장히 아주 그 골목 싸움, 골목 대장들이 싸우는 것처럼 네.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이 신라군하고 백제군하고 서로 이제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약 올리기 위해서 자기는 사투리 욕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웃음을 주는데 이 신라군들은 이 경상도 사투리 욕을 하고 이 백제군은 이 전라도 사투리 욕을 해요. 네. 그 장면만 보고 있으면 저게 그 계백의 5천 군사가 하여튼 일당백으로 싸우고 저 했던 그런 어떤 전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경쾌하게 그 역사를 다시 그 코미디 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네. 그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장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장르의 생성주기를 말씀드렸을 때 그게 우리의 공통의 어떤 집단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관람의 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를테면 서부 영화를 봤다. 네. 옛날에 서부 영화를 봤는데 요즘 동시대는 예를 들면 톰크루즈가 나오는 서부 영화는 어떨까? 존 레인이 나오는 서부 영화는 다르다. 존 레인이 굉장히 선과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분명하고 근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실제로 이렇게 선과하게 경계가 분명한 것 같지도 않고 악도 곧잘 승리하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 대중의 그 어떤 집단 정서를 장르가 재빠르게 수용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세상의 변화는 항상 정의가 승리하는 건 아니었어. 라고 뭐 얘기를 했던 게 예를 들면 장르의 수정주의 시기라고 보여지는 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장르의 자기 반영성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갖게 되는 일종의 신화 같은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 시절에 왜 어른들에게 굉장히 어떤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믿음 같은 걸 주입받잖아요. 네. 착한 일을 해야 뭐 좋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르가 부분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혼성 장르 시기에는 일정한 피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장르를 통해서 세상을 뭐 굉장히 그 선한 편에서 얘기도 해보고 아니면 그 60년대 70년대처럼 사실은 이 세상이 이렇게 그 타락해 있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좀 그 장르의 자기 반영성 시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서부 영화 같은 예를 들면 예전처럼 보안관이 주인공이 아니고 무법자 총잡이가 주인공이 된다든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동정하게 만든다든지 사실은 그 사람들도 보안관처럼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무법자 총잡이가 됐고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 아픔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던 게 이제 수정주의 시기라면 이 혼성 장르 시기에는 더 이상 그렇게 세상을 자꾸 이렇게 지시하는 게 좀 피로해져서 네. 이게 좀 섞어놓고 네.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게 유희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이 장르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유희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익숙한 것들을 그렇지. 보고 싶어하는 거. 네. 예. 그것과의 게임인데 우리는 이미 알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건데 기승전결을 네. 알고 그 게임의 그 메커니즘 안에서 함께 이제 즐기는 놀이 같은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더 충실한 그런 영화들이 이제 현대 어떤 장르 영화의 한 경향이라고 한다면 이 최근에 예를 들면 황산벌 같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장르에 대한 중압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들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젊은 감성하고 좀 부합하는 점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이 한국 영화에 좀 재밌는 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만큼이나 또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결국 다시 또 역사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하튼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고 계획은 네. 장렬하게 전사했고 그래서 비극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봉합시키는 면에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완성된 형태로 이 영화가 나왔다고는 조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면 내추럴 시티 같은 영화예요. 내추럴 시티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거의 벤치마킹 했다고 보여질 정도로 거의 네. 유사한 네. 이야기와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블레이드 러너가 이렇게 함축했던 그 뭔가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함축했던 그런 기운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SF 영화의 어떤 역사를 가지지 못했던 우리 한국 영화의 집안에서 굉장히 아무것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어떤 변방의 비애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그 내추럴 시티라는 영화에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만의 장르의 어떤 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SF를 우리 것으로 가져왔을 때 결국 사실은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었던 껍데기만 가져왔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 거를 가지고 무리하게 예를 들면 블레이드 러너나 아니면 뭐 공각기동대나 이런 영화들이 보였던 가장 첨단의 그 현대 SF 영화의 현재를 좀 무리하게 그 모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오늘 그 스캔들이나 황산벌이나 내추럴 시티나 한마디로 말해서 짬뽕이고 근사하게 말하면 뭐 혼성 장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추럴 시티 같은 경우는 뭐 혼성 모방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어떤 장르들이 서로서로 섞이고 그 안에서 영화 하나에서 한 장르로서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안에 뭐 멜로, 코미디, 뭐 갱스터 다 이렇게 섞여지는 경향은 비단 근데 최근 우리나라 영화에서만 보여지는 경향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내추럴 시티와 황산벌이나 스캔들 그 영화의 좀 차이점은 네. 그 할리우드 영화라는 글로벌 표준이 있잖아요. 세계 표준. 그렇죠. 전 세계 어디가 네.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네.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각 지역 색이 강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스캔들이나 황산벌 같은 영화는 우리 지역성이 강한 영화를 그 상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 그 80년대에 어떤 코미디 영화를 만든 모 감독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른들은 몰라요. 뭐 이런 영화를 찍었던 감독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뭐 그때 유행했던 말들 있잖아요. 개그맨이 뭐 숭구리당당 뭐 순간당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극장에서만 웃거든요. 네. 자기의 그 영화 전략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 뭐 아프가니스탄이 옛 소련군을 물리쳤는데 산악전을 물리쳤다. 똑같은 어떤 전투로 해서는 뭐 이길 수가 없다. 자기는 이를테면 산악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궤변 비슷한 거를 했는데요. 최근에 황산벌이나 스캔들 같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것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그 로컬리티를 살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의 코미디 코드는 아마 동시대에 다른 나라 관객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투리가 부딪히는 네. 데서 나오는 말의 희열 같은 것은. 그러니까 혼성 장르의 성격을 취하고 있으면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그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이 굉장히 로컬리티를 살려가지고 동세대 이제 관객들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깃든 그 무엇. 그러니까 일단 그 한 발 정도 나가는데 성공했는데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데는 좀 아직까지는 그 미완성의 꼴로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단상을 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업적인 어떤 논리가 단순히 그 글로벌한 표준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 로컬리티를 지역성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세련되지기는 했는데 네. 우리만의 그 무엇 알맹이 정신이 그 안에 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결국은 영화를 만들면서 관객들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돈주머니들에서 어떻게 돈을 끄집어낼까. 그런 생각을 조금만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 너무 했죠? 아, 속이다 보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시네마 인사이드 김형진 기자와 한국 영화의 최근 경향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자, 내추럴 시티 중에서 이재진의 곡으로 들어봅니다. 아도니스, 아름다운 추억. 真是不得已，中间。 不经过，不会知，不会知。 一生的事，谁愿意讲失落往事？有情无情，不要问我，不理会，不追顾，不解释意思。 心中思绪显出不愿你知，一心一意奔向那未来日子，我以后陪你寻觅好故事，无谓问我伤心。 无谓去想，不再是往事。有时有阵事，不得已，中间经过，不会知，不会。 영웅 본색 중에서 들어본 펀션 웨러로였스 미래를 위하여였습니다. 김일규 씨, 그 별똥별 유성우를 보질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별똥별 하니까 영웅 본색 2에서 장국영이 별똥별을 보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부인과 통화하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 생각난다고 하셨죠?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어요. 김일규 씨 외에도 많은 분들이 홍콩 영화 음악 오랜만에 듣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홍콩 영화 음악을 가지고 들어가서 들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 무슨 기타 반주가 왜 저러냐 드럼이 저게 드럼이 아닐게야 신디사이저야 하면서 너무 촌스럽다고 저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기가 많이 죽었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홍콩 영화 음악을 신청을 해주셔서 이 기회에 듣게 되네요. 공보경 씨, 김광빈 씨, 권태훈 씨, 정미영 씨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음악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천장지구에서 나왔던 비욘드의 음악 아시죠? 웨이정 호회 들어봅니다. 曾决定，莫问那可注定。若然是错，从不加理会。命运究竟未明，实理想难分得清楚，未让两手分开。 一一领会，浪漫片刻。 做够，望原谅我未给一句话，独自去闯尽头。劳民世间钱怎可得瞬间，尽是困忧不息。人生虽短暂，无悔共你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仍需渐淡，真心你莫忘记。 천장지구 중에서 비하인드가 부른 미증 후회 들어왔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기다리는 거 아시죠? 특히 여러분이 꾸려주시는 코너요. 내 인생의 영화.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영화 하면 사실 나만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걷다가 그냥 극장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영화 속의 스토리가 나랑 너무 비슷해서 엉엉 울었다든지 이런 사연들을 너무 내면적인 거라서 올리기 힘드신가 봐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요. 인터넷 게시판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짤막짤막하게 영화 제목만 적어주신다든지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 속에 녹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무슨 사연이 있었는데 이게 왜 내 인생의 영화가 됐는지. 저 같은 경우도 뭐 영화 자체는 그렇게 인상 깊은 영화는 아니었는데 좋은 영화는 아닌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지갑을 토둑 맞았다든지 내지는 뭐 이런 식의 사연들이 있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화 사연과 함께 꼭 올려주세요. 알았죠? 그냥 영화 제목만 적어주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그 영화에 깃든 사연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지원 씨, 굉장히 동감이 가는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영화관에 있을 때는 너무나 좋다고요. 발제도 잊을 수 있고, 잠시나마 모든 일을 잊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복하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잊고 무언가에 빠져보는 것도 유쾌한 일이죠. 좋은 영화를 보면 좋은 그림이나 좋은 책을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이랍니다. 마치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여행 중에 만난 그 느낌이 그런 거겠죠. 영화 음악을 듣는 것은 그 친구를 추억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함께한 짧지만 행복했던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FM 영화 음악을 통해 라디오에서 듣는 것은 그 친구로부터 엽서나 편지가 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이 자는 시간에 혼자 깨서 그 편지를 읽고 얼굴에 대어보기도 하며 흐뭇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와는 곧 다시 만날 행복한 생각에 젖는 거랍니다. 은임 언니가 열어주신 작지만 편안한 문을 통해 저는 추억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알았죠? FM 영화 음악 마지막 곡입니다. Pretty Woman 중에서 It Must Have Been Love. 락스의 노래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재윤, 저는 정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ust have been